우리나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70일 전통 목표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.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고쳐 70일 전통 목표를 137%로 넘쳐 수행했습니다. 재령광산에서 70일 전투 계획을 103%로 상반년 계획은 100%로 완수한 것을 비롯해서 황해남도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 전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4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,640여 개 생산 단위들이 70일 전투 목표를 돌파했으며 그중 560여 개 단위가 상반년도 인민경제 계획을, 70여 개 단위가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.